알 수가 없었대. 아직 모르는지 나는 괜찮다는데 계속해서 더 그래. 왜 잘 들어, 더는 필요 없어.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와, 괜찮다고 해. 너가 아무 말 안 해도 줄래. Oh,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위로 같이 가식적인 거 됐고 어쩜 이기적일 수도 있어. 힘들어도 나는 너랑 같이 갈래. 어떻게 될지 몰라. 괜찮다 할게. You don't know 다 몰라. 어제 꿈이 얘기 뻔할지는 몰라도 변하지는 않을 거야. Something different and you know it, you know it. 너가 다른 사람 볼 때, 볼 때에. Look at me now, looking your way. Try to leave now, but you come right back. 너는 다른 사람 못해, girl. Trust me. 도대체 왜 더 그래 대체. Stay with me 누가 말할 걸 때. 그만하라고 다들 말하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나는 okay. 누가 본다 해도 어때. Hey, you can be my finest. You can be my all. 그런 네가 원해. We can tell them all. We gon' make it. 힘들어도 나는 너랑 같이 갈래. 어떻게 될지 몰라. 괜찮다 할게. You don't know 다 몰라. 아직 우리 얘기 뻔할지는 몰라도 변하지는 않을 거야. We can keep it low. We can take it slow. We gon' party like nobody. We can keep it low. We can take it slow. We gon' need it like nobody. We can keep it low. We can take it slow. We gon' party like nobody. Broken wings, 높이 날수록 기대시는 저 높이 하늘 위에. Good girls gone bad bunny 보이지. Good girls want me. 내가 할 수 있. Alright,